여러분은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공대생들의 인문학 독서 토론, 공인독토 제4화 시작합니다. 네, 아주 잠깐 물만 먹고 왔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 책으로 따지면 1부도 정리를 좀 못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진보 진영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말을 아까 하다 마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말이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있어요. 꼬였어. 그래서 두 번 얘기를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아니야 이 얘기부터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하세요. 게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머릿속에 뭔가 프레임이 갖춰져 있어야지 얘기를 전달했을 때 개념이 이제 전달이 된다는 뭐 그런 간단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연구소를 성립하고 사람 교육을 시켜가면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도덕관과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진보도 프레임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진보 진영이 지금까지 오해를 했었던 것이 그냥 뭔가 마법의 슬로건이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좀 오해를 살만한 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금 구제라는 단어가 프레임은 아니에요. 세금이 안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한 프레임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금 구제라는 단어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미 그 전에 공감을 했던 거죠? 네. 세금이라는 건 고통스럽다는 게.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세금 구제했으니까 사람들이 구제? 세금은 나쁜 거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쵸. 그 전부터 컨센서스가 있어 왔다는 거죠? 네. 어려운 단어 썼어? 합의?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를 저인지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저인지 상태의 대중들에게 뭔가 신념을 한 번에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공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도 프레임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보가 프레임을 구성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없다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근데 첫 번째는 3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금의 관점에서 보수단체들이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친기업적이겠죠. 당연히 자금이 풍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투자할 돈이 많겠죠. 세 번째로는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좌파의 가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생기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퍼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연구소나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거는 그들의 가치체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연구소 따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도덕한 그럼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네. 돈 못 버는 건 사람이나 기업이나 그렇죠? 근데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사실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진보는 프레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결론을 지어주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결국에 뭔가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론가들 보고 읽으라고 지은 책인가? 평범한 사람들이나 기업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면 엄청 돈이 많은 기업가 있죠. 뭐 그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어쩌라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서 어쩌라는 건가? 라는 생각 생각이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넌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면 뭐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제안하는 해결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제 생각은 네. 이 책이 쓰여지기 전에 이거 일부를 다 채우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이 책의 대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자가 그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설 인가를 했대요. 아, 그거를, 맞아요. 그거를 네,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고 나머지는 2부서부터는 이 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프레임 밖에 있는 예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네, 보면 될 것 사례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질문이 뭐였죠? 끊어먹어서 죄송. 그러니까 설득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정리를 한 거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이 프레임을 구성해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설득력이 예. 없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쭉 읊어주세요. 장군님께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저자 입장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은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프레임을 구성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뭉쳐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 지침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먼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 형성하는 것들을 잘했고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인식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경고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프레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책의 제목. 그렇죠.대로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언급이 나왔는데 진실이 결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네.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네. 진실의 프레임을 형성을 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도덕적 관점에 입각해서 말해야 된다. 는 거예요. 진보적 가치에서 진보적 정책이 유래하기 때문에 네,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로는 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 가치와 그 결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 뿌리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 그렇죠. 백전백승. 네. 여섯 번째로는 전략적인 사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을 못했어요. 아, 네. 설명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하고 싶다.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걸로. 일곱 번째는 제안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좀 비슷해요. 근데 좀 중요하니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간단히 설명할게요. 진짜 간단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너무 길다. 3분 충분해. 3분 충분해. 여기서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겁나 힘드네. 설명 못했는데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수 진영에서 부분 출산 낙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저도 몰랐는데 살아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인위적으로 꺼내서 낙태하는 방법이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꺼내서 낙태를 한다니까. 근데 실제로 별로 안 쓰는 방법이래요. 근데 왜 쓰냐면 대중들에게 낙태가 부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단지 이 낙태 방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결국 대중들은 낙태 자체가 반대할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낙태 그러니까 부분 출산 낙태라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낙태 전체에 낙태를 반대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낙태 부분 낙태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준 다음에 낙태 얘기만 나오면은 그걸 떠올리게 해서 반대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낙태 전체 네, 그러니까 부분 이미지를 전체로 확대시켜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게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끄러운 비탈계, 그러니까 제안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냥 부분 출산 낙태라는 것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나중에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를 하게끔 유도하는 예. 거죠. 전략적으로. 보수주의 쪽에서는 낙태 자체를 굉장히 비도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범죄가 일어나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 그 사람이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낙태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여덟 번째는 유권자들이 이익에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투표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쪽에 투표를 하는지. 맞아요. 저 여기에 정체성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놨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동글뱅. 동그라미 쳐놨어요. 성정체성을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니죠. 뭐래. 아, 피곤하다. 아홉 번째는 단결하자는 거였어요. 진보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네. 이제 이 책이 그런 거였고. 그게 저는 참 아쉬웠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그럼 어때요? 모르겠어요. 아니 정당만 생각해봐도 보수 같은 경우는 딱 하나로 좁혀지잖아요. 생각 떠오르는 게. 근데 진보는 되게 여러 개 아니에요? 정당이? 진보 없어요. 난 다 보수인 것 같아. 다 보수야. 다 보수도 아, 그래? 자기네들이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방금 한번 네. 아홉 번째 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단결하자는 거요? 네. 아 단결이었나? 예, 단결. 아 단결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요? 예, 한 번만.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되게 아쉬웠냐면 저는 그 책에서 그 이 저자가 앞에까지는 굉장히 설명이 잘했는데 네. 행동 지침에서 저는 조금 공감을 못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단결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를 울부짖고. 그 자유분방한 친구들인데 목소리 하나 내기가 어려운 문화예요. 아, 자유주의는 이미 예 네, 이미 다양한 자체가. 저 사람 의견도 중요하고 내 의견도 중요하고 저 사람 또 다른 사람 의견도 중요한데 이거를 하나로 합의를 만들자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게 자유주의. 잠깐만 그 가치 자체가 네 모순되네요. 모순되죠. 저는 그래서 뭐야 이게 너무 그러네 너무 이 사람이 진보라는 끝에 게... 가서 네. 진보라는 게 서로 코끼리는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는데 진보 따라하자는 거죠. 보수 따라하자는 거네요.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자. 그게 저는 좀 반대였어요. 다른 그 진보적인 다른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급한. 근데 공통적인 진보적 가치라는 게 있기는 할 수 있는. 그게 자유, 헌신, 책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모호하죠. 네. 보수는 행동 지침이 그 하나로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군사적인 거건 뭐건 뭐 쟤 쓸어버리자 하면 쓸어버리는 거고. 예.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해봤네요. 그 아홉 개가 다였나요?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열 번째는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이제 진보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진보도 그런 게 뭔가 능동적으로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보수를 반대하기 위한 진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좀 극단적이고 아니 일맥상통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나서서 뭔가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방어하기만 급급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고 11번째가 11개나 있었어요? 11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층 있죠? 이중 개념을 소유한 네. 유권자들에게서 자상한 가정의 모형을 활성화하려면 진보적 지지층을 향해서 발언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군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은 진보주의 정치가들을 위한 책인 거죠. 계몽서 같은 거네요. 예,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라 지침서. 네. 내 말을 따르라. 그렇군요. 약간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말 하면 야, 너 말할 때 잘 생각하고 말해? 이거지. 보스들이 얘기할 때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조심해서 들어라? 뭐 이런 느낌.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뭉치자? 이런 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책을 봐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는 그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 취지는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준 책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개미님은 그 11가지 중에서 뭉치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 네. 장군님은 제 그 진보주의자의 프레임을 생각했을 때 그게 어긋났어요. 저는. 아, 진보주의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관념과 어긋나는 생각하는 그 프레임. 예, 도덕은 아니고. 네. 생각하는 프레임에 어긋나는 행동지침이다. 예. 장군님은 어땠어요? 저는 뭐 미국은 우선 오바마가 당선됐기 때문에 먹혔다? 좀 먹힌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먹힐까가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 사람의 말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통할까. 우리 그때 그 지금은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언제였죠? 지지난 10년 전이죠, 벌써. 10년 전인가요? 아, 그러네. 네. 엄청 오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을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직후에도 비판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 자살하셨죠. 아, 그게 네, 아니 그 대선 당선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그건 이용됐었는지. 프레임을 잘 구성해서 당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바마는 프레임 구성을 잘해서 당선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특히 그 의료보험 개혁이라던가 그런 거를 여기서도 예를 드는데 그때 당시에 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춤도 추고 요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의료는 잘못된 예로 나오잖아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잘못 구성한 예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책에서요? 네, 책에서요. 그 보수주의자들이 역공격을 했죠. 네. 오바마 케어로. 나 책을 대충 읽었나? 책을 대충 오바마 읽고. 케어가 네, 보수 쪽에서 지어낸 말이고요. 네. 원래 오바마가 사용한 단어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의료 개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보다 보수 쪽에서는 오바마 케어라 그래서 마치 오바마를 위한? 정확히 저도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그랬대요. 오바마가 하는 케어다. 그랬는데도 이미 게임은 프레임은 넘어간 거죠. 부정적인 걸로. 나 그거 뉴스 신문에서 했네.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한 가지 뭐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한국을 끌고 들어왔었던 거였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동방의 어떤 작은 나라에 의료가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기사에서 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어쨌든 한 나라 대통령이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서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훌륭한 접근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 저자가 뭐 10년 전에 개몽을 시켰다니까.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 정치 진보 세력들은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책 그 역자 옴기니의 후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보수 쪽은 이 사람 조지 레이코프의 의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계기로 듣겠어 걔네들이? 아 근데 나는 보수잖아. 그러니까 너 갑자기 난또 말렸어. 아니. 비판해. 자상한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얘기해볼까요? 네, 그 1부가 이제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었다고 하면 2부에서부터 3, 4부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부에선 특히 인간의 언어 체계, 인간의 언어 프레임 밖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적 인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목 목차를 대충 보면은 유기적 인간관계나 정치와 인성, 뭐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저는 좀 좋았어요. 세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기 때문에 보수 사실 세금은 저는 싫잖아요. 저가 내는 건 싫잖아요.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내기 싫지만 그래도 뭐 복지를 하게 해주는 의미에서는 반대를 하실 수 있지만 제가요? 보수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 아니, 나는 사실 그것보다 내 돈은 뺏어가는 게 싫지. 저는 제 돈 뺏어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많이 뺏어가고 허튼 데다 쓰이는 게 더 싫어요. 아 맞아요. 그건 싫죠. 아 근데 저는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세금 걷어가는 것과 그것을 올바로 쓰는 것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하나죠. 아니야. 오늘 장모님이 좀 말리는데 입이? 갈수록 말리고 있어. 그래서 뭔가 말이 계속 말리고 있어. 넘어가야겠다. 그다음에 3부와 4부에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유의 문제, 빈부격차, 기업의 지배, 결혼, 테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3, 4부에서 각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진범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가 제일 제가 먼저 할까요?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는 그 결혼 제10화 결혼은 수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뭐야?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동성 결혼과 이성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 방금 네. 저질스러운 농담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어요. 잘하셨어요.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편집하자. 네. 많이 하세요. 아무튼 그 보수에서는 그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진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뭐 사랑이고 결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그 성을 구분하는 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사실 결혼보다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반대하시나요? 저요? 네. 아니요.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싫어요. 네. 뭐 상관 안 하는데 나는 싫어. 그 이 책이 14년에 개정판이 나왔죠? 네. 그리고 15년에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것보다 진짜 최근에 서울대에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회장 당선되셨죠? 당선됐어요. 네. 그분이 당선됐어. 나는 그 처음에 그분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시고 되게 용기 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당선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했어요. 정말 전 무조건 당선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그 커밍아웃 한 기사를 봤을 때 얘는 무조건 얘는 아니고 그분은 무조건 당선이 되겠구나. 당신보다 어리시긴 할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당선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프레임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죠. 효과가 정말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6월 달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 우리 그 페이스북에서 다 무슨 레인보우 했던 거 기억나죠? 아, 네. 저는 안 했지만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안 했지만 많이 봤어요. 지금 뭐 프랑스도 막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레인보우 컬러로 다 해놨어요. 프로필 사진들을 사람들이. 그 레인보우가 의미하는 게 레인보우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성애 바 같은 데 가면은 무지개 색깔 국기가 달려있죠. 깃발 같은 게 막 달려있어요. 그 다양성을 뜻하는 거겠네요. 7가지 네. 색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라돌이 같은. 보라돌이? 보라돌이는 보수하냐. 보라색이 약간 그런 거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라돌이 그 아 그래요? 보라돌이가 약간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몰랐어. 보라돌이 아무튼 나 이상한 말 했어 또.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우리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었으면서 동성애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레임이 돼버린 거야.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는 근데 자유와 평등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학생회사에게 투표를 하면은 나는 그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야. 프레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 기사가 떴을 때는 이 책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 생각까지 못했지만 이거는 당선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뭐 비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투표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투표를 하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이기에 그분이 당선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기 예 학생들 앞에서 그런 자유와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커밍아웃 했을 때 먹혔다는 게 학생들이었기에 그게 동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게 지지율이 86%로 당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압도네요. 압도. 완전 압도적으로. 장난 아닌 거죠. 신기하네요. 그 학교가 그렇게 투표를 많이 하는 학교도 아닌데. 투표율은 얼만데요? 투표율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랑 그래도 과반수는 넘었겠죠? 네. 과반수는 넘었으니까 그게 네, 인정이 됐겠죠? 네, 인정이 됐겠죠. 내 무슨 말만 하면 서로 편들어주고 진짜. 아니 과반수 안 넘으면은 무효되잖아. 그건 맞는데 그럼 개민이 다 째려봤다고 말이야. 몰랐어요. 개민님 어떤 얘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아 저는 요즘 뜨거운 테러 IS 전 개정판에 IS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어요.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조사할 게 많아서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테러 같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예. 맞다. 저는 그 면에서는 그 사실 혹자는 뭐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세계대전은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건데 네. IS는 점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퍼져 있죠. 네. 그러니까 기반은 중동 지역이지만 이 친구들은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국가 대 국가로 붙는 싸움이 아니고 퍼져 있는 상태라서 뭐 제 3차 세계대전은 좀 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3차 세계대전은 남한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끔찍하네요. 이상한 말 하지 죄송합니다. 마세요. 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순간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아, 개민님 계속 가시죠. 핵이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둘 중에 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이상한 말 한 사람. 우주로 날아가다가 뿡 터트리고 걔는 도망가지 않을까. 아, 계속 이상한 얘기.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저는 이제 테러의 은유라는 쪽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자는 이제 이슬람 테러리즘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종교적 문화 차이, 그 이슬람의 종교적 어떤 네. 특색,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에서 있는 어떤 절망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서방 국가들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어떻게 그런 테러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슬람 테러리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저자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종교적 문화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뭘 뜻하냐면 그 이슬람 세계 쪽에서는 여성이 이제 몸을 가려야 되고 네. 여성이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서구는 반대죠. 성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양성 평등이고 예, 평등이고 재산도 물론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단체들은 당연히 서방 국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돼. 악으로 보는 거죠. 그들의 자기네 입장에서. 프레임을 파괴하는. 예.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는 게 이쪽 이슬람 세계 쪽에서는 정치나 군사의 통제를 두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슬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네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들이 우리 미국을 싫어를 하는지. 두 번째로 이제 절망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네요. 그런 문화 속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서운 건데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는 거에 순교자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폭탄 테러를 해서 자살 폭탄 테러. 예, 저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왜냐하면은 그 나쁜 악들을 처치하기 위해 내가 내 몸을 희생을 하는 거니까. 옛날에 일본이 가미가제 천황을 예 천황을 위해서 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예. 좀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천황 그들에겐 천황이 종교였을 걸? 아닌가? 조금 다른 면이 없죠. 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자세히 다르죠. 아무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저자의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저자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하나 더 남은 게. 테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저자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카리스마를 갖고 이끄는 지도자가 있죠. 그러니까 빈라덴 같은. 아, 네. 그다음에 그 테러를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는 주변 국가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지원이라는 게 뭐... 무기를 대주는 거죠. 돈과. 아, 네. 근데 여기에 미국이 안 꼈을 리가 만무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IS가 쓰는 무기들이 다 미제라면서요. 네. 어불성설이야 진짜 네. 이거. 그 토니 스타크 같은 애들이 다 파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다음에 정보망.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정보망. 누구들이랑 통신을 하는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테러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어떤 식으로 테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저자는 진보 입장이잖아요. 네. 진보 입장에서는 그 공감이 중요하다고 도덕적 관념에서 그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접근 방법도 그거예요. 테러가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걔네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고 극도로 싫어하고 했는지를 이런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그 국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웃겨요. 그러면 테러리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궁금해요. 자, 왜 웃기냐면 네. 저자가 얘기한 게 아까도 그 진범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군님도 움직이지 않는 보수와 움직이지 않는 진보가 있어요. 35%, 35%. 아, 네. 유동층이 있고 이게 먹히려면 유동층을 공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테러를 일삼는 애들은 유동층이 아니에요.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죠. 그들을 움직이는 거는 이런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가능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죠. 지금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으로는 그 유동층 30%를 끌어올 수 없다라는 예. 것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근데 대화를 하자는 의미 프레임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뭔가 뭐 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을 적용시켜서 뭔가 뭐 언론을 통해서 교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해를 하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우선 이슬람 문화권이 정말로 미국의 미국 문화권,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에 의해서 정말로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침탈을 당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그 자살 폭탄이라든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자는 게 네.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자 이게 아니고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지금 뭐 어떻게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의 군사들을 피해를 입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내야겠어. 너무 억울하고 뭐 힘든 거예요. 뭐 자기들 땅도 다 침략당하고 뭐 지도자도 죽고 종교도 인정 못 받고 땅은 다 뺏기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우리들과 미국을 침략하 막 미국 한가운데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자기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만큼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해보자. 그런 시도를 그런,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맨 반 그 공격을 당했었는데 그게 사실 얼마 전에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결국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얼마 전 프랑스 테러 때문에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러를 만약에 다 죽여가지고 없앨 수 있었으면 차라리 좋아요. 좋은데 죽이기만 해서는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만은 하나도 없앨 수 없었다는 게 사실 밝혀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타워즈에도 나오죠. 왜 제다이거든. 그 한 명이 남아서 다 복수하잖아.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성공하면은 저는, 저도 테러는 당연히 나쁜 거고, 민간인을 죽이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도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으면, 안 먹혔으니까. 네. 저는, 그니까, 저자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근거는 그 이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주장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책에 어울리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한테 야, 이슬람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고 우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해결이 될 거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개정판에 나와 있나? 네, 개정판에 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초판, 아 초판에도 있네요. 이 테러와의 아, 네. 얘기가. 그렇죠. 그때 9.11 있어요. 얘기로 나오죠. 그때는. 예, 예. 그래서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이 챕터가 좀 빠졌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 같은 경우는 진보의 가치관에 부합해요. 그렇죠?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 네. 근데 개미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중간 30%를 그 프레임의 관점에서 데려오려면은 이 해결책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그 이슬람 국가에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먹힐 수도 있어요. 아, 미국이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다. 근데 테러리스트들한테는 쇼하고 앉아있네 이러겠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죠. 그들의 프레임을. 네. 재밌네요. 장군님은 어떤 챕터가 재밌으셨나요? 아, 저는 간단하게 기업도 이제 인간이라는 은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업도 인간으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판결문에서부터 그런 은유를 끌어내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뭐, 그 전에 제가 자본가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저희 뭐, 그런 법률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거, 뭐, 법인 같은 거 있죠. 네, 법인이나 뭐 그런 법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유한 뭐 주식회사나 뭐 주식회사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네. 뭐 그런 것들 종류에 대해서 공부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뭐 보다 보니까 기업이 정말로 인간 취급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네. 예. 그게 발전되는 이제 역사 판례가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발전하면서부터 기업이 덩치가 커지는 그런 과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좀 흥미로웠어요. 사람이랑 은유를 빗대서. 네. 그러면서 기업이 이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업은 기업이었을 뿐인데, 그렇죠. 네. 기업에다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은 뭐 감정이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얘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 자유를 얘기를. 아 그 그러니까 자유 얘기가 나오는구나. 보수주의자들이 기업에게도 뭐 할 자유가 있고 맞아요, 책임이 맞아요. 있고. 근데 그거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와 책임 이런 거는 사람한테 주체성. 주어진 속성인데. 맞아요. 그 기업한테 줘버리면서. 맞아요. 기업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규제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네. 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게 나의 자유를 뺏는 거다. 그렇죠. 그런 된다. 식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유시장 논리래요. 완전히. 네. 그런 게 좀 저는 흥미로웠어요. 네. 재밌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재밌었던 거 아니야? 우리 재밌었으면 됐지 뭐. 맞아. 네,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시죠. 한마디씩 하고 오늘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장군님이 제일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혼나고 아니에요 늦게. 원래 혼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닭 치읓 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음번엔 준비 안 하려고요. 아 그게 마지막 멘트야? 네 오늘 재밌었고 사실 뭐 좀 흥미로운 주제여서 하자고 얘기를 했고 정리하면서도 재밌었는데 또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좀 엉성하긴 해요. 우리는 맨날 엉성한 책만 고르는 것 같아. 아니요. 완벽할 수는 없죠. 책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초기 책이기도 하고 책이라기보다는 연설문을 엮어놓은 예. 책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초를 배우긴 좋지만 책 자체로서의 가치는 아주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본서로는 네. 요 프레임에 대한 기본서로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 1,000원을 드리면 인지과학자가 실용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입힌 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네요. 예, 끝. 아 끝이에요? 멋있어. 짧다. 저는 사실 오늘 진보 보수 격한 토론이 이러질까 좀 걱정했는데 너무 네가 얘기 별로 안 해서 그래 코너에 몰릴까 봐 좀 몸을 사렸습니다. 아닌 것 같아. 넘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거의 넘어왔어. 내가 자상한 부모 어때? 오늘 끝나고 술 먹고 한번 얘기하시죠. 격한 토론을 보여줄게. 다 넘어왔어. 자상해진 것 같아. 아무튼 요거는 정치 얘기를 떠나서 프레임을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사용이라든지 우리 뭐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성공하는 리더가 쓰는 10가지 언어. 그거 다 프레임 얘기거든요, 결국 보면. 아, 그러네요. 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다 프레임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레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입문서로 좋은데,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풀어쓴 책이, 아마 다 아실 텐데, 뭐죠?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예, 예. 그 책 아시죠?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프레임 관련된. 그거는 한국 책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것도 번역서예요. 그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 캔자스 시티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똑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 책도 조지 부시가 당선된 거를 예측해가지고 유명해진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다른 관련 도서를 소개해주는 우리 멋진 공연도 또 멋있다.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토론이 잘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번 책은 뭐예요? 다음번 책은 좀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조목조목 어? 좋은 거 아니었어? 아 그걸로 하는 건가요? 해 아, 찬성. 네. 다음은 아직 책은 안 정했어요, 근데. 아.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관심 인공지능이 없어. 뭐라고? 인공지능은 철학이죠. 난 관심 없어. 아니야, 진짜 재밌을걸? 제가 아주. 인공지능에서 우리 다운로드 수 증가한다에 함께. 난 재미없어. 깔쌈한 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기대가 큽니다. 네. 나를 재밌게 해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ine your light down here, shine on the love, love of the loveless.